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영조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 군중대회가 5일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용남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봉주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령해 동지와 당과 국가의 책임 일꾼들, 근로단체, 성중앙기관, 평양시내 당 정권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일꾼들, 여웅들,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인 김숙일 동지는 보고에서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하신 신년사는 비상이 앙양된 천만 국민의 정신력과 혁명적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2017년을 가장 의의 깊은 민족적 사변들과 영적 위운으로 빛낼 수 있게 하는 고귀한 지침이며 백승의 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해는 조선노동당과 조국 역사에 특기할 혁명적 경사의 해, 위대한 전환의 해였다고 하면서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하늘같은 믿음과 뜨거운 은정이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안아오게 한 근본 원천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차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자라는 전투적 구호를 높이 들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에 힘차게 떨쳐나설 때 대해서 그는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고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로 빛내이며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펼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하루빨리 점령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대회에서는 노동계급, 농업근로자, 청년, 지식인 대표들의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이어 군중시위가 있었습니다.